수 있는 지금 당신은 한 번만 꼭 한 번만 만나고 싶어 보고 싶어 당신이 숨쉬고 있는 그 어느 하늘아래에 가슴을 열고 당신을 부르며 바람처럼 달려가 그리움에 지쳐버린 까만 숲덩이의 마음 빨갛게 피워 불태웠으면 알아 그리운 이유 한 번만 꼭 한 번만 보고 싶어 한 번만 보고 싶어